Yeah. What's up? You know time flows like stars. She, 작은 Eminem, 가비 on Epica. 따라하는 걸 넘어내 랩을 적고 새기다. 보니까 벌써 어느새 내가 홍대, 그때 내가 싼 온통 다 gone. But we don't know, we don't know, we don't know the future. 쉼없이 꿈꾸던 중 날 묶어. But 이 현실의 덫, 오, 그 정신의 덫. 뜨거운 가슴은 차가운 머리에 쳐버렸어. 그렇게 내 선택이 옳다며 맹신하던 그 와중에 천산지 양만지 모를 그것이 말을 해. Rap, 제대로 해볼 생각 없냐고. Yes or no, 망설일 시간은 없다고. 더 바보는 되기 싫었던 난 이곳에 왔고 3년이 지나갔어. So the earth is long, life is short. But now from earth is life, life is sports. Do it on. 난 달라졌을까. 다른 길을 택했다면 멈췄어 뒤돌아봤다면. Oh hey yeah hey yeah. 난 뭘 보게 될까. 이 길의 끝에서 네가 서 있어 그곳에서. Oh hey yeah hey yeah.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2013년 연습생으로 있었지 3년은. 내 모습은 고등학생에서 어느새 커버린 어린이가 됐어. 욕심에 새치가 많아지고 그만 다 친구들은 하나 둘씩 갈라지고. 가족 없이 난 외롭게도 서울에서 만난 세 번째 봄. 데뷔가 코앞이면 걱정이 없어질 줄 알았어. 다뤄질 게 없는 현재에 난 눈을 감았어. 현실은 달랐고 주위에서 날 말려도 빛도 안 보이는 터널들을 나 홀로 걸었어.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일곱 맨발이 아닌 방탄이란 신을 신고 앞으로 나가야지 한 발 더 새롭게 떠. 서울에서 맞은 네 번째 봄. 난 달라졌을까. 다른 길을 택했다면 멈췄어 뒤돌아봤다면. Oh hey yeah hey yeah. 난 뭘 보게 될까. 이 길의 끝에서 네가 서 있을 그곳에서. Oh hey yeah hey yeah. 2010년의 해 내 걸음은 서울로 향하네. 그저 춤이 좋아 시작했던 내가 이제 무대 위에 섰네. Yeah. 그 사이에 많은 고통과 상처들을 이겨내고 날 갖춰. 부러진 바에 휘고 말자는 나의 관념을 살려가며 3년을 달려. 내 가슴 안에 있는 별들을 밝혀. 이제 나 새롭게 비춰봐. 세상이란 백지의 방탄도 새겨봐. 더 붉혀진 내 미래 열어가. 웃음을 지어 모는 나. 넌 달라졌을까. 다른 길을 택했다면 멈췄어 뒤돌아봤다면. Oh hey yeah hey yeah. 난 뭘 보게 될까. 이 길의 끝에서 네가 서 있을 그곳에서. Oh hey yeah hey yeah. 난 달라졌을까. 다른 길을 택했다면 멈췄어 뒤돌아봤다면. Oh hey yeah hey yeah. 난 뭘 보게 될까. 이 길의 끝에서 네가 서 있을 그곳에서. Oh hey yeah hey yeah.